HUBS. Musical Inside.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한양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11월 7일 네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데스노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뮤지컬 데스노트. 데스노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데요. 법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던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는 어느 날 우연히 데스노트를 줍게 된다.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죽는다. 이 문구를 본 라이토는 호기심에 뉴스 속보로 생중계된 범죄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게 되는데, 노트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라이토는 자신의 손으로 범죄자를 처단하여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세계 각지의 범죄자들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사람들은 범죄자를 처단하는 존재를 키라라고 부르며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이토의 노트 남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고, 결국 그를 잡기 위해 천재 명탐정 엘이 그를 수사하게 됩니다. 두 천재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진행되면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데, 이렇게 데스노트의 줄거리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라이토와 엘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라이토. 그럼에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라이토는 한낱 살인자일 뿐이라는 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두 천재 간의 대결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이 뮤지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거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낭청이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작은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만들 거야. 뮤지컬 데스노트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중무 아트센터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데스노트는 라이토 역의 홍광우, 고은성 배우, L 역의 김준수, 김성철 배우가 참여하여 많은 뮤덕들의 관심을 불러모은 바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회차에서 티켓팅이 정말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광우, 김준수 배우의 페어와 고은설, 김성철 배우의 페어 총 두 편을 관람했는데요. 네 배우들 모두 탄탄한 연기 및 노래 실력과 개성으로 인해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독특한 소재, 더불어 배우들의 명연기와 관객을 사로잡는 웅장한 넘버들까지 데스노트에 관심이 생기셨다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데스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데스노트를 제외하고도 정의는 어디에, 비밀의 메시지, 변함없는 진심, 놈의 마음속으로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 꼭 한 번씩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 두 천재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께선 꼭 잊지 말고 뮤지컬 데스노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석, 기술의 임지연,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UBS